속에 숨어 있었네. 그대 같은 사람 보질 못했네. 햇빛이 가려진 저 그늘 속에서 생명꽃 피었네. 내가 마음 바쳐 그대 사랑으로 피고 싶어라. 내 사랑 내 사랑 받아주오. 장미꽃 한 송이 속에서 생명꽃 피었네. 내가 마음 바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대 줄기 위에 한몸 되어서 그대 사랑으로 피고 싶어라. 내 사랑 내 사랑 받아주어. 장미꽃 한 송이 그대 사랑으로 피고 싶어라. 내 사랑 내 사랑